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우리 아버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리종호 작곡인 가요는 주체 80이 199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온 나라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 전선천리 무너먼 길을 걷고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모두의 자유로운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감동 깊은 음악 형상으로 보여주는 명곡입니다. 노래는 온 나라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아버지가 되시유 아이들의 행복한 요람을 지켜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뜨겁고도 졸졸한 가사의 내용은 소정적인 음악 형상으로 일관되어 있는 손율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올림 소조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손율은 이 부분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래의 손율은 가사의 양상에 맞게 밝고 따뜻하며 졸졸하면서도 소정 깊은 성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래의 곡조는 매 악단의 손율 진행과 리듬을 거의 그대로 변형 모방하고 반복하여 줌으로써 전반적 음악 형상에 깊고도 완벽한 통일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노래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을 친오보의 심정으로 아끼고 보살펴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사랑과 덕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고 있으며 그 품의 귀중함을 목청껏 외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우리 아버지는 진실한 사상 주제적 내용과 세련된 음악 형상으로 해서 온 나라 어린이들은 물론 우리 민들 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명곡으로 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악 소품들로 형상되어 그 사상 정서적 감화력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빗바람 창가에 몰아쳐오고 잔소리 내린 날에도 귀여운 아이들아 두려워 마라 아버지가 계신 갓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음 순서로 노래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조룡출 작사 김문효 작곡인 가요는 주제 80일 199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수룡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의 참모습. 어머니 우리 당이 바라는 것이라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라도 끝까지 받도록 하려는 우리민들의 깨끗한 충정의 세계를 소정적으로 아름답게 형상한 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우리 당을 어머니와 같이 믿고 언제나 순결하고 뜨거운 충정심을 지니고 따르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한 생을 굽힘없이 영원히 당을 받들어 나가려는 우리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당에 대한 우리민의 높은 충정심을 진달래와 너울, 목란꽃과 참대 등에 비유하여 소박하면서도 생동한 통속적인 시어로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손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순탄하면서도 유연한 음진행과 이강음 진행의 재치는 결합, 비교적 넓은 음역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약 진행 등의 특징으로 인해 풍만한 소정적 낭만이 한껏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당의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며 뜨거운 충정을 바쳐가는 우리민의 모습을 통해서 수룡 당 대중이 하나로 뭉쳐 조국의 부강 번영을 일으켜가는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현실을 깊이 있게 반영한 것으로 인해 노동당 시대의 찬가로 사회주의 조선의 아름다운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하여 시대의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라면 나는 야할 마음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